만수대 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의 동상에 20일 비행기로 평양에 도착한 총연주왕 상임위원회 부국장 박해철을 단장으로 하는 제1동포 조국 방문단이 꽃다발을 진정하고 인사를 드렸습니다.